It's our time 우린 달라 특별한 게 좋아 Oh what a good time 넌 잘 살아 내 걱정 낭비야 네가 보낸 DM을 읽고 나서 답이 없는 게 답이야 That's my style OOTD 하나까지 완전 우리답지 My favorite things 그런 것들은 좀 점수를 매기지 마 난 생겨먹은 대로 사는 애야 뭘 더 바래 That's my style 우리만의 자유로운 나이티 스케치 지금까지 한 적 없는 커스텀 핏 올려대는 나의 피드 I like it 홀린 듯이 눌러 모두 다 like it 내가 추는 춤을 다들 따라춰 매일 너의 에고리즘엔 안 떠 걷잡을 수 없이 올라 미친 스포 그 누구도 예상 못할 19'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19'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19'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19'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19's kids kids kids kids kids kids kid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19'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달콤한 말 뒤에 숨긴 너의 의도대로 따라가진 않을 거야 난 똑똑하니까 난 절대 끌리지 않는 것에 끌려가지 않아 That's my style That's my style 우리만의 자유로운 나이티 스케치 지금까지 한 적 없는 커스텀 핏 올려대는 나의 피드 I like it 홀린 듯이 눌러 모두 다 like it 내가 추는 춤을 다들 따라춰 매일 너의 에고리즘엔 안 떠 걷잡을 수 없이 올라 미친 스코어 그 누구도 예상 못할 19's kids 좋아하는 것만 하면 뭐 어때? Huh? This ain't your life 쓸데없는 생각 that we go away 답답한 이 세상 앞에 멋대로 away YOLO say no 너에게를 get down 전소리는 quiet down 이제 그만 peace out 우리만의 자유로운 19's kids 지금까지 한 적 없는 custom fit 올려대는 나의 피드 and like it 홀린 듯이 눌러 모두 다 like it 내가 추는 춤을 다들 따라춰 매일 너의 에고리즘엔 안 떠 걷잡을 수 없이 올라 미친 스코어 그 누구도 예상 못할 19'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19's kids 우리 우리만의 자유로운 19'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19's kids 우리 우리만의 자유로운 19's kids kids kids kids kids kids kids kids 우리만의 자유로운 19's kids 우리 우리만의 자유로운 19's kids